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이키, 다시 보니 프로스포츠, 이상해서 또다시 보면 아다디스, 아놀드 파자마. 네, 한 글자 차이입니다. 유명 상표와 딱 한 글자 다른 상표들. 실수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고, 글쎄요, 꼭 그래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한 글자 차이가 영국 정계에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리버럴 민주당과 혼동하도록 리터럴 민주당을 만들고, 또 보수당인 컨서버티브와 헷갈리게 컨버서티브당을 만들고, 실제로 혼동해서 다른 쪽으로 표를 던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이 우리 마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여하튼 이 시대는 오리지널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Cause I'm breaking the wall. 하이텔의 홍승구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영화 핑크 플로이드의 월, 벽 중에서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였습니다. 자, 홍대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시는 서성만 씨, 제 나이를 확실히 알아야지 다음부터 누나라고 부르든지 씨라는 어정쩡한 호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나이를 분명히 알지 않아도 호칭 분명합니다. 저 누나라고 부르면 나이 됐거든요. 서성만 씨에 대해서, 서성만 씨에 비해서 누나라고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씨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계시는 정춘경 씨, 고대 국어교육과 3학년에 다니시는군요. 오늘 생일이시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낮에 생일 케이크를 먹었어요. 제 생일은 아니고 우리 방 아나운서 사무실에 있는 같은 선배의 생신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일이나 누가 좋은 일을 맞으면 전부 케이크 같은 걸 사와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런 날만 되면 괜히 축제 분위기가 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춘경 씨도 생일 케이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축하 음악을 띄워드려야겠죠. 조일러 클럽 중에서 백조의 이야기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Polygram.

서울 성동구 자양 2동의 임민경 씨 그리고 친구분 윤희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퀸틴 타란티노의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코코넛 해리 닐슨의 음성이었습니다. 인디펜던트 영화 줄여서 인디 영화라고 하죠. 독립 영화요. 그 거대 자본에 힘입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든 영화를 말합니다. 저수지의 개들, 펄픽션 이런 영화를 만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아마 최근 가장 성공한 인디 영화 출신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밖에도 인디 영화 감독들 한다면 캘리포니아의 도미닉 세나, 또 엘마리아치의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그리고 아이다호의 구스반 산트 이들 모두가 각광받고 있는 인디 출신 감독입니다. 오늘은 좀 덜 알려졌으면서 작품성이 뛰어난 인디 감독 한 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할 하틀리라는 감독인데요. 1990년에 Unbelievable Truth라는 작품으로 데뷔했고요. 91년에 Trust, 그리고 92년에는 Simple Man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들 말고도 단편들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그의 영화들을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립니다. 그러면서 대사들이 아주 풍자적이고 격조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대개가 삶의 방향을 찾아서 헤매는 성격들이고요. 또 그의 영화들은 다른 인디 영화처럼 폭력적이거나 컬트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한 유럽풍입니다. 물론 그런 배경 위에 미국적인 유머와 냉소적인 비판이 잘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평론가들은 할 하틀리를 가리켜서 미국의 빔 벤더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제 번째 FM 영화 음악의 Three Thumbs of Movie로 바로 미국의 빔 벤더스 할 하틀리 감독의 1992년작 Simple Man 선정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보캅3에서 로보캅으로 나왔던 그 로버트 버크고요. 또 할 하틀리 영화의 단골 배우인 윌리엄 세이시 이 두 사람인데요. 이들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형제로 등장합니다. 먼저 영화 심플맨의 오프닝 타이틀 들어보시죠. 영화가 시작되면 3인조 강도가 컴퓨터 부품 회사에 침입합니다. 온갖 전과가 다 있는 빌 맥케이브와 그의 여자친구인 베라 그리고 동료 프랭크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막 떠나려는 순간 베라와 프랭크가 배반합니다. 두 사람은 비를 떼놓고 달아나 버리죠. 애인이었던 베라가 프랭크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허탈해진 빌은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지만 그녀 역시 막 재혼했다고 밝힙니다. 빌은 할 수 없이 동생 데니스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윌리엄 맥케이브는 왕년에는 프로야구의 명유격수였지만 지금은 경찰에 쫓기는 탈주범 신세입니다. 그는 1968년에 미 국방성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인물인데요. 2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탈주한 겁니다. 물론 지난 23년 동안 가족들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요. 빌의 동생인 데니스는 다니던 대학마저 중퇴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형 빌은 그런 동생을 말리다가도 결국에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단서라고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오래전에 받았던 전화번호뿐입니다. 형제는 국번호가 롱아일랜드 지역임을 확인하고는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나서죠. 그리고 형제는 롱아일랜드에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가 자살한 뒤에 실성해서 오토바이를 부수는 청년 네드, 또 가톨릭 학교의 여학생이면서 조숙한 김, 입이 거칠고 담배까지 피우는 수녀, 몇 마디 아는 불어를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락기타를 연주하는 주유소 직원, 앞뒤 안 맞는 이론을 중얼거리면서 여자를 혐오하는 마을 보안관, 이런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가치관이 혼돈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마치 데이빗 린치 감독의 트윈픽스에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형제는 두 여자를 만납니다. 시골 산술집의 주인이면서 복역 중인 전남편이 찾아올까봐 걱정하는 이혼녀 케이트, 또 간질병 환자면서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로마니아 여자 엘리나,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여자죠. 어쩌다가 이 두 여자의 집에 묵게 된 빌과 데니스 형제는 소닉 유스의 쿨 띵에 맞춰서 두 여자와 춤을 춥니다. 네, 영화 속에서 뛰어들인 Cool Thing, Sonic Youth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케이트를 사랑하게 된 형 빌, 그는 잘 그녀와 함께 이 마을에 정착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데니스는 또 한 여자, 엘리나가 바로 아버지의 애인임을 알게 되죠. 그녀는 아버지인 윌리엄 맥케이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빌은 타고 왔던 오토바이 때문에 경찰에 추적을 받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회사를 털었던 범인들을 뒤쫓는 중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가 엘리나를 데리고 막 떠나려는 순간 데니스는 드디어 아버지와 상봉합니다. 2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데니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폭탄 테러의 실제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피해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쳐있지 않다는 것,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데니스는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오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형 대신 범인인 척하죠. 빌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보트로 달아납니다. 경찰들이 케이트의 집을 막 수색하던 바로 그때 케이트는 빌이 되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경찰에 자수하고 케이트를 포옹하는 빌.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동생을 버린 채 23년간이나 도피했고 또 지금도 다른 여자와 떠나려고 하지만 빌 그 자신은 사랑하는 케이트와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영화 심플맨의 엔드 타이틀입니다. 네, Three Thumbs Up Movie. 오늘 할 하트리 감독의 심플맨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2주일에 한 번씩 이 스튜디오에 오신 아주 반가운 손님인데요. 오늘은 그 늦가을에 남자 같은 분위기로 오셨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시고 아주 국방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금 개봉하고 있는 성스러운 피, 그러니까 원제로는 산타 상그레라고 하는 영화죠. 네. 그, 이 영화는 뭐 이렇게 개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뭐 자세한 분석보다는 네. 오늘은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참 그 감독도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알레한드로 호도롭스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 산타 상그레 포스터도 이렇게 조도롭스키라고 표기가 돼 있던데 네. 그 스페인어니까 그 뭐 보르헤스의 퍼스트 네임을 조르헤라고 안 그러고 호르헤라고 네. 하듯이 네. 그 J자를 그렇게 있죠. 예. 알레한드로 호드롭스키가 만든 발음입니다. 예. 이 감독은 29년생인지 30년생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데 잘 알려진 바가 없고 네. 확실히 그 신비주의자답게 네. 그 사람의 일생도 좀 많은 부분이 그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칠레에서 태어났고 네. 그 양쪽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러시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이 영화하고 비슷하게 정말 인터뷰에서도 자기의 신비 체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펠리니 같은 감독은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이 인터뷰와 저 인터뷰에서 항상 다른 말들이 나오고 예.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감독인데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엉뚱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 이 얘기서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시작 풀어볼 만한데요. 네. 예를 들면 자기 어렸을 때 체험에 관해서 네. 뭐 자기는 기적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네. 하루는 거대한 그 산처럼 큰 돌이 바다 위를 떠가는 걸 봤다느니 무슨 황금으로 만들어진 벌 한 마리가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댕겼다느니 뭐 이런 네. 얘기들은 그 정신분석의가 본다면 이 사람은 뭔가 그렇죠. 병원에 빨리 입원해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 정신분석의가 영화를 보면 당장 네. 입원시켰겠죠. 근데 실제 이제 이거는 증명된 사실인데 네. 어렸을 때 커다란 연을 친구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네. 자기 몸을 그 연에다 묶은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좀 무슨 타이콥스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꼬마가 하늘을 쫙 날아다니면서 그 산천 초목과 또 전쟁 후에 그 시체들을 쭉 보면서 뭐 날아다닌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아니, 실제로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랬다는 거죠. 연에다가 몸을 아. 묶고. 그러니까 연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카로스의 꿈이 생각이 나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신비 체험에 익숙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성적으로 아주 조숙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미국인들이 마약을 찾는 것처럼 나는 영화를 찾는다. 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영화를 어떤 다른 것보다는 쾌락과 그리고 막 탐미 뭐 이런 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 선원들과 창녀로 가득한 그런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고 네. 후에 이제 수도로 진출을 해서 대학을 댕겼는데 대학 댕기기 전에도 이미 그 샌티아고에서는 15살 때부터 랭고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네. 천재적인 아. 그런 시인이었다고 그래요. 예. 샌티아고 대학이라면 뭐 남미에서도 아주 유수의 명문 대학인데 거길 들어가서 철학, 물리학, 수학, 심리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하고요.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중도 하차한 이유가 서커스의 광대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감독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광대. 예, 광대에 탐닉한 사람으로서는 그 펠리니가 아주 유명하죠. 네. 그 정말로 광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호도롭스키의 아버지가 서커스에 관계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저희는 그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무슨 보통 구멍가게 주인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 하여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극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고 23살 때 이미 50명이 소속한 극단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아주 조숙한 천재였고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네. 사람을 그 자신의 열광적인 그 숭배자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특이한 매력을 지녔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네. 영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감독은 정말 뭔가 그 이교 집단의 교주 같은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 활동에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 컬트 감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감독보다도 더 적당히 맞는 그런 표현인 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컬티스트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저 유명한 마이미스트 마셀 마소를 만납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의 후배 제자처럼 같이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마임을 익히죠. 이때 했던 공연들 내용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토마스만 소설을 마임으로 각색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했던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막 활동하던 당시에 유럽의 한복판에서 부조리극이나 또 잔혹극에 대해서 심취하게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극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했던 극단이 패닉이라는 극단인데 패닉은 뭐 공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히랍 신화의 목신인 판에서 예, 예, 거기서 나왔다는 주장도 예. 있고 약간 이렇게 더블 미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주요 일간지에 만화를 연재하기도 하고 네, 참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세 권의 책도 저술하고 네. 만화에 관계해서는 아마 남미권에서 최대 만화 수장가라고 해요. 아, 만화를 그렇게 많이 갖고 예. 있어요. 네. 괴짜는 괴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를 판도아리스,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유럽의 희곡 작가인 그 아라발의 작품을 각색한 판도아리스, 우리나라에서 공연 많이 했었죠. 판도아리스요? 예.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군사정권에 의해서 많이 삭제가 돼가지고 그 원상이 지금도 이제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호도롭스키의 첫 번째 작품이 판도아리스가 아니라 네. 그 멕시코 군사 정권에 의해서 학생들 데모대가 학살당했던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첫 번째 영화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네. 자기가 밝힌 바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또는 히피들이 만들어낸 소문이고 예. 자기가 그 현장에 목격하긴 했지만 네. 기록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신비적인 경험이라든지 컬티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가진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 경험에 목격한 경험이 네. 자기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는 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작전을 바꿔서 네. 몰래 찍은 다음에 프린트를 들고 뉴욕으로 와서 네. 뉴욕에서 처음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엘 토포죠. 엘 토포, 예. 컬트를 얘기할 때 좀 약간 장난스럽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곤 하는데 뭐 레디메이드 컬트니, 레디메이드 컬트는 뭐 미리부터 네. 컬트가 되기로 작정하고 만든 예. 영화죠. 또 매스 컬트란 말도 쓰는데 매스, 뭐 스타워즈나 ET 같이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들을 얘기하고 네. 블레이드 러너나 블루벨벳이나 이 엘 토포 같은 영화들을 일컬어서 패스트푸드 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개봉하고 나서 뭐 좀 뭐 저주받아가지고 뭐 한 몇십 년 후에 뭐 이런 발견되고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자마자 그냥 아. 바로 컬트의 대열에 진입하는 영화죠. 엘 토포가 바로 그런 영화였는데요. 네, 재밌네요. 이런 컬트.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아주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컬트는 뭐라고 분류합니까? 그런 얘기는 뭐 그런 게 보통 컬트의 일반적인 속성이기 예. 때문에 거기서는 따로 부르는 이름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 여하튼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 뉴욕에 개봉하자마자 뭐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근데 이제 이 개봉 작전이 성공했던 게 네. 금요일 토요일 새벽 1시에만 했다고 그래요. 아. 심야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소극장에 리무진이 밤마다 줄을 섰다고 하죠. 리무진이요? 예. 그러니까 뉴욕 지식인 예술가들이 다 몰려와서 꼭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must see 아이템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지적인 허영심을 뭐 만족시킬 만한 그렇죠. 그런 이유가 리무진 몰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랬겠고 예. 히피들한테는 인기가 좋았고 예. 전혀 처음 본 종류의 이상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비평가들의 혹평 내지는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열광했던 사람이 존 레논, 네. 데니스 하퍼, 피터 폰다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데니스 하퍼하고 피터 폰다는 이지 라이더를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호도롭스키 감독한테 달려가가지고 실제 예.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다음 작품에 출연을 시켜달라고 단역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존 레논은 이 영화의 배급권을 사버렸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존 레논이 그 깐느에서 오너역과하고 어떤 영화를 아라바리 감독한 영화를 보고서 판권을 살라고 했는데 네.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를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철회하고 이 영화를 사자. 그래서 매니저인 앨런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그 앞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화의 독점적 배급권을 갖게 됐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엘토포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현실주의 서부극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네.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고슴도 두더지라는 뜻이죠. 엘토포. 네. 그 엘토포라는 사람과 그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벌어지는 그리고 이제 어떤 초인이 되고자 하려고 그 몇 명의 그 도인들을 만나서 차례로 전수받고 죽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상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도교, 수피, 점성술, 뭐 그다음에 뭐 신구약에서의 많은 인용, 불 뭐 선, 명상, 요가, 그 점성 여러 그 니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인용되는. 그런 괴상한 영화입니다. 뭐 영화 스타일로 보자면 루이스 부뉴엘이나 페킨파나 고다르, 펠리니, 레오네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또 인용되고 있고 보기 전에는 참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이상한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미국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호도옵스키는 갑자기 그 카운터 컬처, 즉 대항 문화의 그 어떤 뭐라고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히피 청년들한테 뭐 반지 대왕이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나 또 뭐 황야의 늑대라든가 뭐 이런 소설류들이 그 필독서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그거하고 거의 같은 반열에 오르면서 이 당대 카운터 컬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뭐 셰익스피어나 피카소에 비교를 하기도 했고 좀 과대망상증적인 경향이 있는 이 감독은 자신을 카운터 컬처의 세실 비 데밀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예언자라고 영화 예언자다라는 네. 말을 쓰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불렀나요? 예. 공자와 예수와 석가와 마호멧과 한 테이블 앉아서 차를 마시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아주 갑자기 스타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은 홀리 마운틴이라는 또 자기 자신 가장 만족한다는 더 이상한 영화를 만들게 돼요. 이것은 네. 이거야말로 정말 돌을 찾아서 다니는 네. 일단의 그 종교 집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더 초현실주의적이고 이해하기가 힘든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 작품으로는 듀온이라는 걸 기획하는데 여러분 듀온이요? 잘 아시죠? 네. 데빌 린치의 영화죠. 그런데 이것의 원작 소설을 만들고 싶 각색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됐고 그것이 데이빗 린치한테 넘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오선 웰즈하고 살바돌 달리를 출연시킨다는 계획도 있었고 재밌는 이게 완성됐으면 참 재밌는 영화가 됐을 텐데 아깝죠. 혹시 엘토포가 아니 엘토포랬네요. 알레한드로스 호드롭스키 감독이 그 데이빗 린치의 듄을 보고서는 감상을 말한 얘기는 없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네.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영화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좀 싸구려, 뭐 조잡한 저질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화가 나서 충분히 그럴싸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다음 작품은 제목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완성된 네. 영화가 아니지만 미스터 블러드 앤 미스 본즈. 피씨와 뼈양이라고나 할까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완성이 못, 그러니까 아예 제작이 착수가 못됐고 예. 그 존 레논의 매니저였던 사람이 추천했던 영화는 스토리 오브 오였다고 그래요. 스토리 오브 예 우리나라에 뭐 르네 사생활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아. 그 포르노 소설을 각색한 네. 영화죠. 근데 그 영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그래 감독 자신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스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그 개봉 불가능이라고 판정이 난 정도로 난해한 영화였고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여러 해 동안의 침묵 끝에 아무도 돈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히피 뭐 카운터 컬처 이런 문화들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네. 오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약과 또 종교의 탐닉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산타 상그레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89년 네. 영화인데요. 이 산타 상그레는 우선 재밌는 게 이 멕시코하고 이탈리아의 합작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쪽의 프로듀서가 클라우디오 아르젠토라는 사람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 말하자면 공포 영화 광인이나 컬트 매니어들한테 아주 흥미있는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건이 됐던 거죠. 이 클라우디오 아르젠토라는 사람은 서스페리아를 만들었던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동생이자 네. 그 형의 영화를 계속 그 프로듀서 했었던 명 프로듀서입니다. 다리오 아르젠토는 뭐 서스페리아나 그 밖에 뭐 피노메나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서 그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었던 그 유명한 이태리 감독이죠. 이 감독하고 이 감독과 이 제작자 형제는 다른 나라의 감독들한테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지 로메로 감독을 초청해다가 또 같이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호도롭스키 감독이 초청이 된 거죠. 그래서 호도롭스키 감독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잔혹극 적인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성격에다가 이탈리아 공포 영화의 그 아름다운 색채라든가 또는 네. 그 끔찍한 살상 장면들 그리고 강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하는 또 새로운 영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마 이 멕시코 공포 영화와 이탈리아 공포 영화의 그 공통점이라면 초현실주의에 대한 경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면이 이제 이상적으로 결합됐다고는 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산타 상그레라는 것은 성스러운 피라는 뜻이고요. 네. 한 소년이 서커스단에서 활동을 마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단장이자 그 여자를 세워놓고 단검을 던져서 교묘하게 피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공중고개사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살해되기 직전에 아버지는 어머니 자기 아내 두 팔을 잘라내고 죽죠. 네. 이렇게 해서 양팔이 없는 어머니 그리고 그걸 다 목격하면서 정신 이상이 된 아들의 이제 십몇 년 후에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좀 묘한 관계로 맺어지고 그 공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팔을 뒤에 서서 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앞에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모자가 마임을 공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자지만 하나의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이 계속되고 어머니는 두뇌고 아들은 몸이다라는 설정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히치콕의 사이코로 넘어가죠. 네. 사이코에서 죽은 어머니를 그 인격을 자기의 내면화한 아들이 네. 그 어머니로 변했다가 또 자기로 돌아왔다가 하는 인격의 교차가 벌어지잖아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교묘하고 놀랍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 어머니가 죽이고 싶을 때는 바로 그 아들의 손을 빌리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사이코에 대한 제가 사이코에 관한 패러디랄까 그것을 활용한 영화들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네. 이렇게 그 기발한 그 패러디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신분석학이 많이 도입된 영화예요. 그래서 좀 파시스트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 독재자 이미지를 가진 아버지 그리고 칼을 던지는 아버지죠. 네. 그 아버지에 의한 거세 공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웨디프스 콤플렉스죠. 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렇게 해서 한 소년이 어떻게 성인이 돼 나가느냐 하는 것을 다리 아르젠토식의 그런 끔찍한 공포 영화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은 줄을 외줄 타기를 하는 그런 소년인데요. 네. 나중에는 창녀가 돼 있지만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 소년한테 당신의 어머니는 허상이다. 그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존재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사교 집단의 교주로서 숭배하고 있는 자기가 그 성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미지는 허상이고 이 창녀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소녀야말로 진짜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천사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호도롭스키라는 그 감독의 세계에는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점도 많이 있고 또 좀 초창기 영화들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모럴에 문제가 있는 네.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 엘토포 같은 영화에서는 그 유명한 마라에 대한 성폭행 장면에서 엘토포 즉 주인공으로 분장한 감독 자신이 실연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의 내용으로 보나 또 제작 과정에서나 우리의 도덕으로 납득하기 또 용서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 산타 상그레 같은 영화는 그 20년대 그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프릭스 기형아들이라는 영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이 감독의 영화 전체를 통해서 항상 장애자 그리고 기형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정신분석 용어로 타자라고 분류하는 그 보통의 공포 영화에서 그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네. 그 괴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이 감독의 또 다른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그 터브에 도전하는 컬트 정신으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면서 가릴 건 가려서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그 엉뚱하고 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감독이 살바돌 달리에 관해서 인용한 말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인데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도롭스키도 달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모든 창조가들은, 그러니까 예술가니 창조가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법이니까요. 그의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또는 그 밖에 생각할 것이 있는가, 있는지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찬욱 감독께서 산타 상그레와 그의 감독인 알레한드로 호도롭스키의 얘기 아주 흥미롭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산타 상그레에 삽입된 메사메 무초 들어보죠. 서울 서초구 반포 2동의 황인영 학생은 영화 속에서 키스신을 보면서 난 언제 저렇게 해보나 하셨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해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음악 들으십시오. 베사메 무초, 키스미 마치죠. 로스트레스 디아멘테스의 노래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삶의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perderte después. Ay,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Perderte,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tenerte a mi lado,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ya estaré lejos, muy lejos de ti. Ay, bésame, bésame, bésame, bésame mucho.